싫었네. 비라도 오면 좋겠어. 그 비 흠뻑 젖어 가고파. 내가 머문 여긴 춥고도 낯선 곳. 나는 어디라도 다시 떠나야겠어. 그대여 기다리지는 마. 이대로 웃으며 안녕. 있는 건 아주 쉬운 거야. 바람에 내 몸을 맡기고 이젠 떠나야지. 모든 걸 버리고 안녕. 바람을 따라서 두 팔 벌려 자유롭게 날아. 별빛이 나를 깨우네. 이젠 떠날 때가 온 거야. 지난 밤에